이제는 그리워하지 않으리라. 수많은 약속과 다짐조차도 결국 초라하게 만들 뿐이죠. 두포를 가르는 눈물만이 흘러내려 쓸쓸히 뒤를 따르고 흐려진 눈가에 보이는 것 나는 빈자리뿐이죠.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. 하염없이 슬픈 그대라는 이름이여. 그대를 사랑함이 아픔이라는 감추고 있다 해도 한없이 그리워하고 아파하며 그대라는 이름을 불러보네. 그대.